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상임대표부에서 미 국무성에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23일 미 국무성은 우리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번 전략로켓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사의 결의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느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느니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걸고드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 등에 끊임없이 매어달리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우고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켜보려는 미국의 엄중한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상임대표부는 미 국무성에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회답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통보문은 우리의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 자체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들에 대한 위반이며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계속 끌어들여 로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로서 그 어떤 도발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미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보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들이 일상화되었듯이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유적인 병진 노선 관철 사업도 일상화되었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병진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자유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